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먼나라 이웃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선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마지막 비행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그리스와 중국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1년 밀리면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 종료 6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인데요.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하계올림픽과의 간격이 가장 짧은 올림픽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2008년에 이어 베이징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인데요. 베이징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 세계 최초로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치른 도시가 됩니다. 마스코트는 빙둔둔입니다. 빙은 얼음, 둔둔은 통통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쉐롱룽으로 중국 전통 등인 홍등을 상징화한 캐릭터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걸린 메달은 109개로 평창 때보다 7개가 더 늘었습니다. 여자 1인승 봅슬레이를 비롯해 프리스타일 스키 비계어,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 혼성 단체전,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 스노보드 크로스 혼성 단체전, 쇼트트랙 혼성 계주가 추가됐습니다. 여성 참여 종목이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대회의 여성 선수 비율은 45.4%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올림픽이죠. 그러나 베이징에서 최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주민들에겐 타지역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고요. 베이징에서 한 번 확진자가 나오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봉쇄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은 경기 중 96%를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하계와 달리 동계올림픽은 많은 경기가 야외에서 열리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중이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오직 중국 거주자만 경기에 입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지만 듀얼 올림픽 시티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그러나 일각에선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아주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선 동계올림픽 성화봉 전달을 하루 앞두고 티베트와 홍콩 운동가들이 큰 시위를 벌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먼저 악화되고 있는 중국 내 인권과 자유의식 문제입니다.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중국 내 외신 기자들의 올림픽 관련 취재가 1년 넘게 방해받고 있고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장 방문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올림픽 보도에 있어 중국 내 언론 통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저자세를 취하며 언론의 자유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졌죠.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됐을 정도입니다. 시거치 홍콩대학교 역사학 교수에 따르면 두 올림픽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8년에는 중국이 세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2022년에는 중국이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도 중국의 언론 통제를 돕고 있는데요. 모든 올림픽 참가자는 정해진 동선 외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중국 국민과의 접촉도 차단됩니다. 두 번째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한 올림픽이라는 점입니다. 2008년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하계 올림픽 총괄 책임자였는데요. 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고 권력자가 된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와 11월 공산당 6중전회, 내년 3월 양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 열리는 것이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인데요. 시진핑 입장에선 이번 올림픽을 반드시 잘 치러야 할 정치적 명분이 충분하죠. 그러나 그만의 올림픽이 준비될 동안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뒷걸음질쳤고 세계 언론 자유지수도 오히려 2008년에 비해 10위나 급락한 177위가 됐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간단한 소식과 그리스에서 열린 시위를 바탕으로 해당 올림픽에 대한 문제점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오늘 비행을 마지막으로 비행을 종료합니다.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탄압 소식을 처음 전해드린 이후 중국, 미국, 독일, 베네수엘라, 대만, 일본, 폴란드, 그리스를 거쳐 오늘의 베이징 올림픽 소식까지 총 10번의 비행과 8개의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다시 학교에서 진행된 첫 생방송 라디오였던 만큼 떨리는 마음도 컸지만 이렇게 마지막을 맞아 한편으론 아쉽고 다른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합니다. 저희 라디오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아직 다른 방송들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비행기 마지막으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김용성, 진행의 서은재와 저는 민다혜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